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며칠 전에 아주 슬픈 영화를 봤습니다. 그림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지만 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어느 가난한 소년의 얘기. 대만 영화였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영화 줄거리가 아니라 영화를 같이 본 관객들입니다. 그날 극장 안에는 저 빼놓고 딱 다섯 명이 더 있었는데요. 그들의 차림새는 글쎄요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 신세대 스타일이고 나쁘게 말하면 방금 전만 해도 동경의 하라주쿠 공원에서 건들건들 놀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복장이었어요. 요란한 점퍼에 무스바른 머리하며 실속되는 농담 거기에 껌까지 싶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화가 중반쯤 흐르자 그때까지만 해도 관람 태도가 엉망이던 그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끝날 때까지 계속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극장에 불이 들어오자 모두들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퉁퉁 부은 눈을 감추고요. 그걸 보고 글쎄요 참 신세대니 구세대니 그런 구분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심성은 이렇게 다 똑같은데 말입니다. un geste magistral. Le regard qu'elle jette sur lui est plein de certitude. Il a oublié ce qu'il était, il va quitter le sud. La vie lui paraît menaçante, tout comme une nuit de l'Amérique. Il a envie de s'accrocher encore au golfe de Sorrente. C'est peut-être la vie qui veut fuir, il n'entend plus que la musique. Il ferme les yeux comme un enfant, sans interroger, il chante, il chante, il chante. Je t'aime tant, je t'aime. 우리 영화 그대 안의 블루에 나온 까루소, 원래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죠. 오늘은 미레유 마띠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도라씨, 이름이 도라인가요? 대학교의 마지막 중간고사를 봤는데 너무너무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 까루소의 음악이 좀 더 그런 마음을 더 극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그런 우려를 좀 해보게 되는데요. 하이틀의 손동수 씨는 철의 사나이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노동자 운동단체에서 이 노래가 가장 노동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번안돼서 불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보고 방송하기 겁나시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철의 사나이를 저희 계획상 들려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시네마 뮤즈 시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뮤즈. 시네마 뮤즈 시간에는 55년부터 92년도까지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권 안에 든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영화와 음악을 연도별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철저하게 오늘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에서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음질이 나쁠 때도 있는데요. 한번 그 시대로 되돌아간 느낌으로 그 추억에 잠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대구 수성구 범어 3동에 김민경 씨가 아주 또박또박한 글씨로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엽서나 편지로 사연을 보내주실 분은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오랜만에 주소를 불러드렸죠. 자, 잠시 후에 광고 듣고요.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권 안에 든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56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의

And shall you be my new romance? On the clear understanding that this kind of thing can happen, shall we dance? Shall we dance? Shall we dance? 영화 King and I 중에서 Shall We Dance? 데브라 카의 음성, 중간에 들리는 음성 누군지 아시겠죠? 율 브리너, 둘이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춤추는 장면에서 흘러나오던 노래였죠. 56년, 이해의 10위권 안에 든 마지막 영화입니다. 왕과 나. 그런데 이 영화는 1위에는 단 1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지만 207주 동안이나 앨범 차트에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까지는 최장수 앨범으로 화제였었는데요. 최근에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으로 다시 리바이벌 됐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샴왕, 율 브리너의 역에는요. 맨 킹슬리가 맡았고요. 가정교사 데브라 카 역은 줄리 앤드루스가 맡았답니다. 자, 이제 57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57년에는요, 영화 4편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이 베스트 10에 올랐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ing You, 그리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인 9위의 파자마 게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2위에 오른 팔 조이, 이 4편인데요. Loving You, 이 영화는 엘비스가 두 번째로 출연한 영화죠. 감독은 할 켄트고요. 엘리자베스 갓, 도리스 하트가 함께 공연한 청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앨범은 무려 10주간이나 넘버원에 오를 만큼 당시에 상당한 인기였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영화의 내용보다는 엘비스의 인기가 한몫한 것 같죠. 자, 이 앨범에는 그 수록된 싱글 테디베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테디베어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죠. 저희 테디베어 한번 들어볼까요? Baby, baby, let me be your love teddy bear. Put a chain around my neck and lead me anywhere. Let me be, oh, let him be your teddy bear. I don't wanna be a tiger, 'cause tigers play too rough. I don't wanna be a lion, 'cause lions ain't the kind you love enough. But I just wanna be your teddy bear. and leave me anywhere. Oh, let me be, oh, let him be your baby. Baby, let me be. Run you every night. Run your fingers through my hair and cuddle me real tight. Oh, let me be. Oh, let him be your daddy bear. I don't wanna be your tiger, 'cause tigers play too rough. I don't wanna be your lion, 'cause lions ain't the kind you love enough. I just wanna be your teddy bear. Put a chain around my neck and leave me anywhere. Oh, let me be. Oh, let it be. Teddy bear. Oh, let me be. Oh, let him be your teddy bear. I just want to be your teddy bear. 초창기 락앤롤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테디베어, 영화 Loving You 중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였습니다. 자, 영화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 영화 역시 10주간이나 1위의 자리에 지킨 앨범이었는데요. 줄 베르느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그 내용이야 뭐 다 아시겠죠? 1872년 영국에서 포그라는 한 신사가 친구들과 농담을 하다가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파운드 내기를 걸면서 모험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는 데이빗 니븐, 셜리 맥클레인, 칸틴 프라스 같은 배우들이 이 영화의 모험 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 모험극에 알맞게 70mm의 그 장대한 화면이고요. 마이클 앤더슨이 감독을 하고 빅터 영이 음악을 맡았는데요. 이 음악을 맡은 빅터 영은 참 이상할 만큼 상복이 없어서요. 아카데미상에 22번이나 추천됐지만 생전에는 단 한 차례도 오스카를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 11월 10일 이때 80일간의 세계일주의 음악을 끝낸 뒤 과로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참 아이러닉하게도 이 80일간의 세계일주로 이듬해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의 인기는 얼마나 대단했던지 또 다른 앨범, 그러니까 New World Orchestra의 연주 앨범도 같은 해에 8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메인 테마 들어볼까요? 빅터 영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You make me smile with my heart. Your looks are laughable, unphotographable. Yet you're my favorite work of art. Is your figure less than Greek? Is your mouth unique? When you open it to speak, are you smart? But don't change a hair for me, not if you care for me. Stay, little Valentine, stay. Each day is Valentine's Day. 1957년에 빌보드 앨범 차트 2위에 오른 영화 8조의 중에서 My Funny Valentine이었습니다. 2위에 올랐던 8조이는 프랭크 시나트라와 킴 노바 그리고 피넛걸로 유명하죠. 리타 하이워스가 주연을 맡은 뮤지컬인데요. 방금 들은 노래는 킴 노박의 목소리입니다. 이 영화에는 이렇게 킴 노박이 한 곡을 부르고 또 리타 하이워스가 두 곡, 나머지는 모두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죠. 57년도에 10위권 안에 들은 영화 한 편이 남아있죠. 바로 앨범 차트 9위에 오른 파자마 게임인데요. 이것은 스탠리 노넨이 감독을 하고 도리스 데이가 주연을 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자, 58년으로 넘어가죠.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권 안에 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영화가 4편 있네요. 마리오 란자의 Seven Hills of Rome, 엘비스 프레슬리의 King Creole. 이 두 영화가 각각 7위, 2위에 올라있고요. 1위에는 뮤지컬 두 편이 올라있는데요. 남태평양, 그리고 지지입니다. 이 지지는 빈센트 미넬리 감독의 레슬리 캐론, 루이 줄단, 그리고 프랑스 샹송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모리스 슈발리에가 출연했는데요. 이 슈발리에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지지는 꼴레트의 원작을 My Fair Lady의 알란 제이 러너 그리고 프레드리 로우가 뮤지컬로 만든 영화입니다. 1900년 파리 사교계를 배경으로 한 소녀가 숙녀로 변신하는 과정이 기둥줄거리인데요. 지지 역을 맡은 레슬리 캐론, 정말 아주 천진난만한 소녀에서부터 완숙한 숙녀의 모습까지 아주 정감있게 변신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죠. 음악은 앙드레 프레벤이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남태평양,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분이 알고 계시고 또 다들 보셨을 거예요. 리처드 로저스와 오스카 해머스타인의 콤비가 또다시 만나서 만든 터드 AO 70mm 영화입니다. 이 터드 AO 70mm가 무슨 뜻이냐고요. 터드라는 것은요. T-O-D-D, 엘자베스 테일러의 남편이었던 영화 제작자 마이클 토드를 말하고요. 또 AO라는 것은 America Optical, 그러니까 AO 광학회사가 기술 개발을 해서 만든 70mm 영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남태평양이 70mm 화면으로는 처음 상영된 영화인 셈인데요. 당시에는 대한극장이 유일하게 70mm 영화 개봉관이었습니다. 이 남태평양은 58년 3월 31일 빌보드 차트, 앨범 차트에 진입한 후 무려 31주 동안이나 정상을 지켰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요. 빌보드 차트에 올라있는 기간은 자그마치 262주. 그러니까 한 5년쯤 되나요? 정말 대단한 기록을 가진 앨범입니다. 조시아 로건이 연출을 했고요. 로사나 브라치, 미츠 게이너, 존 카, 프란스 뉴엔, 그리고 뮤지컬 스타 파니타 홀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사실 파니타 홀이 부르는 말리 하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목소리를 대역으로 썼죠. 미츠 게이너가 해변에서 부르는 해피톡 한번 들어보시죠. About things you like to do. You got to have a dream. If you don't have a dream, how you gonna have a dream come true? Talk about the moon floating in the sky, looking like a lily on a lake. Talk about a bird learning how to fly, making all the music he can make. Happy talking, talking, happy talk. Talk about things you like to do. You got to have a dream. If you don't have a dream, how you gonna have a dream come true? Talk about the star looking like a toy, peeking through the branches of a tree. Talk about the girl, talk about the boy, counting all the ripples on the reached back home. Then a deep apoluliaribus at For the First Time 중에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마리오 란자가 주연을 맡은 마리오 란자가 직접 불렀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이라서 이렇게 판이 정말 지글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죠. 1959년에는 빌보드 앨범 차트 베스트 10에 든 영화가 단 두 편입니다. 방금 들으신 마리오 란자가 주연한 For the First Time 그리고 뮤지컬 포기와 베스인데요. 마리오 란자 하면 테너 가수 그리고 배우 이렇게 잘 알려진 사람이죠. 황태자의 첫사랑, Seven Hills of Rome, 그리고 For the First Time, 카루소 이렇게 네 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요. 59년 10월 7일 그만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그때 한창 일할 나이인 38살이었는데요. 마리오 란자는 팝가수 알 마티노와 이태리 한 마을에서 친구로 자랐어요. 그런데 마리오 란자가 미국에서 먼저 성악가수로 성공을 거두고 이 친구인 알 마티노를 미국으로 불러냈죠. 그래서 대중가수가 되게끔 일일이 뒷바라지를 다한 그런 의리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주연한 그리고 노래까지 한 For the First Time 이 영화는 1959년에 빌보드 차트, 앨범 차트 5위를 차지했습니다. 8위를 차지한 영화는 포기와 베스인데요. 이것은 재즈계의 거장, 아마 클래식과 재즈를 접목시킨 최초의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 조지 거신의 필생의 야심작 오페라를 영화로 만든 것이죠. 오토 플레밍거 감독의 시드니 포이티어, 도로시 랜드리즈가 공연한 흑백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미아 페로우의 전 남편이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유명한 인물이죠. 앙드레 프레빈이 음악을 맡아서 거신의 작품을 뮤지컬로 아주 잘 소화시켰습니다. 주제가 서머타임의 경우는 뭐 재즈 뮤지션이라면 한 번쯤은 연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재즈의 고전이 됐는데요. 원래는 어부의 아내 클라라가 아기를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라고 하죠. 자, 서머타임 한번 들어보죠. 'Cause I'm living. 영화 포기와 베스트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서머타임 들어보셨습니다. 60년대의 서두는 벤허, 캉캉, GI 블루스, 그리고 알라모가 장식합니다. 헐리우드 영화사 그 100년의 역사에 가장 많은 오스카 11개를 수상한 영화죠. 벤허. 영화는 윌리엄 아일러의 연출, 찰튼 헤스턴의 절묘한 연기가 어우러진 작품이었는데요. 미크로스 로자의 음악 역시 여기에 못지않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 경주 장면에서의 웅장한 음악은 당시로서는 아주 커다란 화제였는데요. 그러니까 MGM 교향악단 하면 100명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아주 거대한 악단인데 이들이 무려 72시간에 걸쳐서 이 사운드트랙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게 그의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는 그런 쾌거론이었습니다. 자, 배너의 그 장면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전차가 행진할 때 울리는 그 웅장한 음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립니다. 영화 벤허 중에서 빅토리 퍼레이드,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1960년에도 지난해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뮤지컬 작품이 인기였습니다. 캉캉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었는데요. 프랭크 시나트라, 셜리 맥클레인, 그리고 모리스 슈발리에가 주연을 한 이 영화 캉캉은 왕가나의 월터 레인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넬슨 리들이 음악을 맡았습니다. 이 작품 역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었어요. 그런데 캉캉하면 한동안 금기시되었던 춤이잖아요. 이 캉캉을 못 추게 했을 때 한 댄서의 용기로 이 춤을 다시 추게 됨으로써 오늘날 캉캉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물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파리 개선문 앞에 샹젤리제 그 유명한 무랑루즈 아시죠? 이 무랑루즈는 연일 이 캉캉춤을 보려는 관광객으로 요즘도 초만원을 이루고 있답니다. 자, 이 해에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군에서 제대해서 영화에 컴백했는데요. GI 블루스가 문제작이었습니다. 노만 타우로그가 감독을 하고요. 줄리에트 프로우스가 공연을 했는데요. 이 줄리에트 프로우스는 당시 프랭크 시나트라와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 영화에 함께 공연하면서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빠지는 바람에 시나트라의 애간장을 상당히 태웠다라는 얘기가 당시에는 가십란을 오르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GI 블루스와 캉캉 한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볼까요? We'd like to be heroes, but all that we do here is march. We'd like to be heroes, but all that we do here is march. And they don't give the purple heart for a falling arch. I got those 1, 2, 3, 4 occupation GI blues. GI blues. From my GI hair to the heels of my GI shoes. GI shoes. GI blues. And if I don't go stateside soon, I'm gonna blow my fuse. The fall lines are pretty as flowers, but we can't make a pass. Frontlines are pretty as flowers, but we can't make a pass. Cause they're always saying, keep us here on the grass. I got those 1, 2, 3, 4 occupation GI blues. GI blues. From my GI head to the heels of my GI shoes. GI shoes. GI blues. And if I don't go stateside soon, I'm gonna blow my fuse. Occupation GI blues. Occupation GI blues. Occupation GI blues. Ready. 1960년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0주 동안 1위를 차지한 영화 G.I. Blues와 또 그해 3위를 차지한 캉캉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요, 그 60년의 또 다른 화제작인 존 웨인이 제작하고 감독을 한 알라모부터 시작할게요. 하이텔의 이은국 씨 신청곡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영화 Endless Love 중에서 다이아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의 음성으로 듣는 Endless Love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요. 아,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일게요. 오늘 제가 유난히 실수를 많이 하고 그 속된 말로 버벅댄다고 하나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 하루 좀 바람이 쌀쌀했죠. 바람을 맞아서 그런지 약간 몸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참 잘 자고요. 내일 아주 씩씩하게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My love, there's only you in my life, the only. Resist your charm.